사랑은 하나 오직 그대뿐 나의 생명 영원한 사랑 외로울 때나 쓸쓸할 때라도 당신이 있기에 인생은 있다오 수많은 밤 외로운 밤들이 나를 괴롭혀 고독에 젖어도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외롭지 않아요. 당신